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가요 저소나 노를 빛내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49, 1960년에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사상을 깊이 있게 배워 우리 조국 당후의 남원조 주체의 락원을 펼쳐놓으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해솟는 영남산 마루에 높이 서시어 삼천리 조국강산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배워 주체의 혁명 위업을 기어이 완성해 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뜻과 철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혁명의 한 길에서 그 어떤 시련도 헤쳐나가며 주체 혁명 위협의 전국적 승리와 세계 사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뜻이 높은 시적 형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평이하면서도 깊이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숭엄한 정서로 흐르면서 가사의 심오한 사상을 졸졸하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가요 저소나 노를 빛내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업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풍모를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뜨겁고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려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는 뜻깊은 작품입니다. 노래는 성악과 기악의 다양한 연주 형식으로 형상되어 논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안겨온 다음은 가요 세상의 부름 없소라.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효 작곡인 세상의 부름 없소라. 이 노래는 주체 50, 196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세상에 부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인민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크나큰 행복을 노래하면서 이 위대한 단결로 하여 끝없이 융성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 안에서 동일한 선율토의 반복적인 진행으로 부드럽고 유순하게 흐르면서 가사의 뜻깊은 사상이 생동하면서도 친근하게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 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서정과 뜨거운 낭만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것을 하여 우리 모두가 즐겁게 부르는 행복의 노래입니다.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